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8월 27일 점심때쯤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1입니다. 저는 신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스페셜티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선선하고 네.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한국도 네. 선선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랬다 그랬다. 그래서 여름이 한 방에 훅 갔다고. 네. 박근혜도 한 방에 훅 갈 거라고. 이거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한무 11홍 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네. 네. 제 포친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저는 풀타임으로 팟캐스트를 네. 준비하고 계신 에너님. 저는 오늘이 네. 너무 기쁜 날이에요. 네. 헬레니즘을 그만둘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이라 너무 기쁘고 네. 이제 바톤을 네. 우리 티원님께 넘기게 돼서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어깨가 또 무거워서 네. 거의 이제 한 달 한 거 아니에요? 한 달.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보통 이 네. 특집을 하면은 보통 네. 한 달 정도는 네. 해야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네.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그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네. 자기가 얼만큼 모르는가를 깨달아가는 맞아, 맞아. 과정이다. 네. 완전 백지더라고요, 머리가. 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게 네. 공부의 동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예. 청취자를 본격 빠는 방송. 예. 감사하는 방송. 예, 그렇죠. 예. 감사가 넘치는 방송. 네네네.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네, 소통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요즘 더우셔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아 저요? 네 아예 저야 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우리 티원님이 안 하실 분이지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네 우리 고객님들 네 접대 잘 해드려야죠. 네, 네.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프렌치 끝나고 네 좀 네. 쉬셨어요? 그렇죠. 예, 좀 근데 사실 이제 쉰다기보다는 두 배로 일을 더 했어요. 네,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네, 이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을 저어야죠. 바짝 일을 또 하느라고 예. 지난 한 주간은 거의 풀타임으로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을 했어요. 저는 일을 어느 순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더 이상 못 해요. 저 일주일에 진짜 16시간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네. 20시간을 못 채우겠더라고. 네. 하여튼 예. 오랜만에 또 오피스 워크를 또 만끽하며 네. 예.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새 학기가 시작할 때라서 좀 바빴어요, 오피스가. 네. 그래서 네. 일이 좀 많아 가지고 이래저래 또 숨가쁘게 지냈습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후딱 갔네요 그냥. 네. 네.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네.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저희는 이렇게 또 토요일 예. 오전에 만나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겠어요 집에서? 네. 혼자 저 집에서 뭐 하나? 그렇죠. 드라마를 네. 보는 거지. 집에 있으면 네. 무한도전 보고 네. 네. 그러겠죠. 그렇죠. 할 일을 주신 청취자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우리 댓글 한번 봐야죠. 네. 네. 댓글 어땠습니까? 이번 댓글. 주에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뭐 여장수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아래로 가고 네. 흐르는 강물.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을 목격하신 분은 즉시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게시판을 연락합니다. 네. 거의 네. 그 이산 가족을 찾는 듯한 그러니까요. 애타는 네. 네. 그 목소리였죠. 네. 네. 아니 그 아니, 댓글 다는 건 자유잖아요. 네. 의무로 만드셨어요. 의무로. 네. 그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 성서 완독하고 책거리 하는 날 우리 엿장수님께서 드디어 히브리 성서를 완독하셨다고 네, 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축드리고. 네. 얼마 만에 하신 거죠? 한 두 달? 뭐, 두 달 정도? 아니, 두 달은 더 된 것 같은데. 네. 한 세네 달 되신 뭐,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이 여름에 굉장한 인내가 요구돼요. 그러니까요. 이 원래 가을에 독서하는 건데 네. 여름에 아주 그냥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게요. 가을엔 네.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실 거야. 네. 네. 아무튼 구약 성서를 읽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 구약 성서라는 말 대신 굳이 히브리 성서라고 쓴 까닭은 본시 신구약 공이 우열을 논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유대교와 기독교 양쪽으로부터 여하간 간섭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이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설령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야, 자유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렇죠. 예,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성서를 구약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북방 불교가 자신들을 대승불교라 칭하면서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 얕잡아보는 것만큼 시건방진 태도다. 야, 이거는 참 놀라운 통찰. 아니 왜냐하면 네. 미국의 학교에서도 올 테스멘트라고 안 해요. 예, 저희 학교에서도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하지. 네.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하지. 올 테스멘트라고 안 하거든요. 네.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네, 네. 이 정확한 이유입니다. 네. 예. 그렇죠. 너무 기독교 중심적으로 이렇게 구약성서를 그렇죠. 다 종교의 네. 경전을 얕잡아보는 그런, 네. 그런 거잖아요. 이건 지나갔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맞죠. 네. 네. 이렇게 참 놀랐어요 저는. 네. 이런 태도, 네. 공정하고 겸손한 태도. 네. 겸손 기독교인이 아니시니까 겸손한 태도까지는 아닌데 공정하신 태도. 네. 좋습니다. 그 저는 이 부분이 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 경전은 악마의 교본으로도 쓸 수 있고 천사의 교본으로도 쓸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네, 너무 정확해요. 지금 이제 네. 뭐 역사적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또 요즘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 뭐 한국뿐만은 아니죠. 네.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네. 네, 하나님을 의 이름을 예, 이용하면서 네. 본인의 욕심을 챙기려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악마를 따르는 분들, 네. 그렇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네.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대제국에 대한 저항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서는 훌륭하다 저는 생각해요. 네. 작은 약소 국가로서 네.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이런 이제 압제를 받으면서 이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았잖아요. 네. 놀라운 책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또 팔레스틴 사람들을 대해서는 이제 땅 문서로 그걸 사용하잖아요. 일단.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일단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복이라는 기복신앙. 그래서 뭐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교본으로 네. 사용되고 있는 게 또 아주 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 있는 책이고 네. 또 개인의 어떤 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는데 네. 시편 같은 걸 읽어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놀라운 통찰력이 보이죠. 그렇죠. 또 시편이나 이제 다른 여타 부분들을 보면 네. 이 저는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었냐면,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를 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성서라 그래야 되나? 히브리 성서. 괜찮습니다. 네. 어떤 것? 예, 그냥 구약 성서라고 편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예, 예. 예, 저희가 쓰는 말이니까. 예. 근데 구약 성서를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가지고 이것을 리터럴리 믿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네.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십계명 다 지켜야 되고 또 기타 이제 여러 명령들을 네. 우리 삶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그런 분들을 이상하게 두 분을 만났어요. 네. 저는 이제 안식교.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요, 기독교인인데. 아,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인인데.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을 제가 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서술한 책이다. 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있는 책이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고백되었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중점이고 이것을 어떤 하나의 말하자면은 법조문처럼 본다든가 혹은 모든 그 교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을 적어놓은 교리서로 본다든가 혹은 역사책으로 본다든가 하면 크나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별로 효과는 없었죠. 우리 티원님은 네. 참 되게 그 소신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네. 예. 네. 되게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쭈쭈쭈쭈 하고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네. 네. 질문을 하시길래. 아, 질문하시길래. 네, 아. 대답을 드린 거였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분들이 네. 저한테 뭘 사주시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바뀝니다. 아.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아무래도 저한테 안 사주셨는데 네. 커피를 사주시면 네. 네, 듣고 그... 싶어하는 말을 들려드려요. 자, 어쨌든 그 네. 아, 성서를 덮고 대문 밖을 나가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야, 예? 한치 앞이 네. 보이지 않는다. 그쵸. 작가 김승옥이 무진기행에서 그린 안개 상황보다 더 암울하다. 그리스인들은 이런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불렀다. 야, 아포리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곁들여서 좀 할 것 같아요. 네네. 아포리아. 네. 도종환 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예, 시를 쭉 예. 나눠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을 도종환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바가지에 떠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네.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네. 착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별들이 많이 뜬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네. 네. 새마을 운동 때문에 다 망쳤다. 네. 네, 이런 말씀. 그 고등학교 때 배우던 지금 그런 단어들이 막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뭐 공감각적 심상 이런 거. 네. 우리 보이는 듯하고. 티원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하셨잖아요. 참. 쓸데없는 걸 많이 기억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보이는 듯하고 냄새가 나는 듯하고 하는 예, 네. 그런 것이 참 좋네요. 네.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네. 들게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 별들을 바라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이 땅에서 네. 붙어서 살아가지만 아. 불과 이 땅에서 한 1, 2미터 네. 네. 차이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네.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는 게 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트랜센던트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은 예, 그런 이상향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태양으로 예, 이제 비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별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달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럼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쳇바퀴 돌아가듯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 그 아레바고님이 소환에 응하셔서 네, 네 소환 당하셨죠. 소환 당하셔서 네. 이렇게 더우셔서 저도 더워서 힘들었는데 더우셔서 이렇게 늦게 오셨다고 광복을 기점으로 여름을 보내신다고 네. 네. 네, 그리고 헬레니즘 잘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또 우리 티오님께 자유신학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네. 네, 왜 자유주의 신학이 뭐길래 네.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나고 또 홀로코스트까지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됐는지. 영향을 준 게 아니고 그걸 막지 못한 거죠. 뭐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정당성을 부여했고, 예. 예. 그 뒤에는 이제 찬양을 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하고, 네. 예. 우리 티오님께서 뭐 이걸 받아서 하시든지, 예. 그 뭐 자유주의 이야기는 제가 이제 몇 번 했었었는데, 네. 뭐 개괄 이번 기회에 한번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네,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네, 네 좋을 저도 것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흐르는 강물님 또 엿장수님이 또 소환하셔서 네. 댓글 잠깐 달아주셨어요. 엿장수님의 영향력이 참 대단하세요. 네. 네. 아, 댓글 안 쓰고는 네. 못 배기게 만든 네, 그런 아 여기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더워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곳을 찾아 쉬다 보니 예, 더위에 말라버린 강물이 선선한 비바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 시적이네. 네. 아, 흐르는 강물님이 예. 예, 시적이시죠. 헬레니즘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헬레니즘 마지막 분이 정말 좋았대요.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영웅상과는 네. 조금 반대였던 예수님.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 제가 헬레니즘을 또 들어봤는데 네.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지루해. 그래서 오늘로 네. 마무리를 짓는 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한 도리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합니다. 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뉴스앤조이 네. 우리가 또 사랑한 뉴스앤조이 저희가 이제 또 일주일 동안 기사를 좀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 오정현 목사 우리 정현이 형 네. 정현이 형이 총신대 편목 과정에 하자가 발견됐다. 그렇죠. 이제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하려면 네. 총신대 목사 총신 그 합동 그렇죠. 합동 측 교단에서 그렇죠. 합동 목사야 되는데 합동 측 교단에서 목사가, 네. 안수를 받거나 그렇죠. 혹은 안수가 인정되는 그렇죠. 목사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총회 신학교를 그렇죠. 간 거잖아요. 예. 이렇게 편목 과정을, 예. 그러니까 편목 과정이라는 건 다른 데서 이미 그 과정을 마쳤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적을 옮겨올 때 이제 우리 교단에는 우리 교단만의 특성이 있으니 이러이러이러한 수업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편목 과정이잖아요. 네. 그 과정을 하는 데에 하자가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 이제 CRC 교단에서 그 강도권을 받은 것이 이제 목사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평신도 이제 그 설교권을 받았다. 네. 그 얘기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총신대로 이제 넘어왔는데 총신대에서 일단 그 넘어온 과정 자체가 아니죠. PCA로 PCA. 먼저 갔었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분이 너무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다 보니까 네, 네, 저도 CRC에서 PCA로 PCA로 가셨고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그 총신대 편목을 했는데 돌아. 아 헷갈려요. 네. 근데 이때 편목 과정에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확인이 됐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취소가 돼야겠죠. 취소가 되는 거죠. 총신대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는 입학 관련 서류, 노예추천서, 세례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이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이다. 네. 규정대로라면 오정현 목사는 편목 과정 입학이 원천 무효가 된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형식적인 얘기들에 관한 건데 실제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편목 과정에 들어온 후에 수업을 거의 안 들었다는 거죠. 네. 그 큰 네.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누구 네. 얘기를 듣겠어요. 네. 네. 그래서 수업에 거의 안 들어갔다. 네. 네. 그리고 출입국 기록을 통해 오정현 목사는 편목 입학 시험을 볼 때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 예. 1년간 해외로 다니며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사랑의 교회와 몇몇 총신 교수는 총신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정현 목사는 이미 목회로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편목 과정은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총신대 교수들까지 돼갖고. 네. 어? 그런 사람에게 걸맞는 혜택을 주는 게 편목 제도의 관행이라고 했다. 아유. 관행 운운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네. 그리고 이 고질적인 문제죠. 그렇죠. 편목 네. 과정에 입학할 때 제출한 서류에는 부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거 사실 아니라고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오정현 네. 목사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다. 네. 사랑의 교회 주현종 부목사는 그의 책 진실에서 학적부 기재 사항의 80%가 사실과 다르다며 학적부 자체를 불신했다. 네. 이건 뭐냐면 인생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진실이라는 책이 거짓인 거예요. 주현종 목사는 아 이 오정현 목사의 거의 그 부하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부하로서 네. 오정현 목사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가 하는 말이 맞고 학적부 기재 사항의 80%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학적부에 기재된 게 사실과 네.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이 쓴 거잖아요. 학적부는. 아니죠. 학적부는 이제 학교에 적혀 있는 아, 거죠. 학교에 적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학교에서 제대로 기록 못 했다는 거죠. 정말로 오정현은 부산고를 졸업했다는 했는데 네. 부산고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제 행정직원은 실수다. 모든 학교마다 행정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아. 경희대도 그렇고 뭐 다. CRC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PCA도 그렇고 네. 진실이라는 그렇고. 제목으로 책을 네. 썼는데 네. 진실에 반대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오목사 측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모든 게 이게 다 거짓이다라는 네. 거죠. 참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사상누각. 사상누각. 네. 언젠간 무너지게 무슨 뜻이죠 사상누각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모래 위에 지은 집. 네. 비가 오면 네.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네. 저희도 절대 학력 같은 거 이렇게 허위로 기재하지 말고 저희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실되게. 네. 저는 뭐 아니 자 네. 여기까지. 네. 네. 그래야죠. 네. 네. 거짓말하고 살면 참 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아니 이 지금. 근데 이분도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아 이런 거는 완전 범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네. 네. 그러니까 그 간이 너무 큰 거죠. 간이 클 수도 있고 네. 그 사람마다 그 consciousness 네. 그러니까 이 양심의 네. 레벨이 다 달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conscience 아니에요? consciousness일 거예요 아마. 아니요, consciousness는 의식. conscience. 아, conscience? 네, conscience.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스펠링이 조금 복잡해요. 아니요. 그게 이제 양심의 레벨을 아,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요. 성실성. 아, consciousness. 예. 아, 그렇게 또 얘기하는구나. 네, 성실성 아. 혹은 이제 뭐 양심의 레벨을 하는데. 근데 그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레벨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3년 전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 거짓말했던 거, 아, 그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냥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죠. 네.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이 이 컨시언스니스의 레벨이 높은 사람들 죄를 짓고 편하게 못 자는 거죠. 네. 그렇죠. 불안하고. 저도 옛날에 저기 군종병한테 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네. 화내고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한 10년 뒤에도 생각이 나죠 가끔씩.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네. 네. 저도 이제 가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 걔한테 그랬어야 이런 게 이제 네. 가끔 생각이 나고 이제 작은 소자들한테 네. 상처를 준 게 그렇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잘못 행사했던 게 네.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되더라고. 네, 네. 그 어떤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옥신각신한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절대적인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잘못했던 거는 씻겨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미안해가지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뭐 저희가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은 얘기는 아니고. 아니죠. 네. 우리는 뭐 회개하고 용서하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게 좀 담이 작다. 네. 소심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아무튼 예. 이런 분들은 예.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리플리 증후군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리플리라는 사람 그 네. 무슨 소설인가? 네. 그래서 거짓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사람의 유형을 보여주는 캐릭터거든요. 그렇군요. 리플리라는 어떤 캐릭터가. 네. 그래서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신병의 일종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나는 아, 이거 나는 이거보다 낫다. 정신병의 일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아, 아무튼 예 그런 사건이 예 계속 불거지고 있고 우리 저기 병욱이 형 마찬가지죠. 네. 네. 네. 그 이동현 목사 라이즈 업 코리아 네. 그거를 고신 측에서 잘 치리하겠다. 왜냐하면 총신처럼 우리가 욕을 먹어서 안 되니까 이런 이유로 네. 이동현을 잘 치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범죄에 관련된 네. 그런 목회자의 성범죄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전병욱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례로 네, 네. 벌써 지금 이동현 문제에 전병욱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론이 되죠. 고신 네. 측에서 그걸 치리하면서 네. 우리는 총신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참 고시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저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리교? 그 인천. 그 감리교. 그 인천의 Y교회 Y 목사. 네. 윤동현 목사. 네. 그 출교 당했었잖아요. 네. 돌아왔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다시 설교 중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이 윤동현 목사가 감리교 안에 있는 어떤 재판국 거기 높은 사람이랑 싸바싸바해서 그 재판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교를 무효. 시켰습니다. 네. 감리교의 희망이 들으시는 갑자기 분들이 없어.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하고 싶으시면 네. 감리교 총회로 전화요? 그렇죠. 네. 재판국으로 전화해서 거기 제일 높은 사람 바꿔달라고 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이름. 네. 네. 조목사예요. 이름이 조목사. 네. 성함이 그 라스네임이 조입니다. 엿장수님은 전화를 하시면 하실 것 같아요. 네. 말빨로 이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야. 그냥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감리교는 많이 썩었고. 네. 아 근데 뭐 개교회마다 다 썩은 건 아닌데. 네. 일단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자정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 회장님이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분한테도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예. 네. 감독 회장이 좀 문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그 제가 또 기사를 좀 보다가 네. 눈에 좀 딱 띄는 기사가 또 하나 있었어요. 25년 신앙생활한 전도사 아, 예. 가나안 교인이 되다. 네. 가나안 교인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죠. 네. 신앙은 있지만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다 보면 떠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또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중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여전히 구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가나안 교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올리실 예정인가 봐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전도사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썼는데 모태 신앙이고 네. 신학생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린 시절 늘 촉망받는 모범생이고 네. 전에 완전히 그냥. 그리고 이제 주일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아 완전 전에요. 네. 찬양팀도 하고 또 뭐 노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 퀴즈 1등도 하고 그럼 네. 저는 아니네요. 저는 그런 쪽은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을 때 네. 이 A씨는 당연히 신학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네. 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이 되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훌륭하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교를 가면 이제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3년쯤 이제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했대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이런 분이 지금 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던 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교회 행사에 참석이 좀 힘들다. 혹은 그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어떤 모임에 내가 참석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신학생이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냐. 설교 시간에 네. 네.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신학생은 이분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순종 참이 예, 그 상처를 거기서 받았고 네. 네. 그리고 이 목사는 그 이 담임 목사님은 평소에도 본인에게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고 예, 모든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늘 이제 목사를 잘 보필하고 모든 하는 말에 순종해라 이런 설교 자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티원님께서 참 공감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비슷한 경험을 많이 만나봤죠. 네.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 사이코들이 많죠? 그러게요. 아니 다 제가 볼 때는 권력지향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를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네.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권력지향욕인 것 같아요. 네. 남자가 이제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권력적인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욕구가 전에는 좀 덜했는데 더 많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그 이제 엠페러 황제의 위치에 놓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만의 엠파이어를 만들어서. 그 요즘에 이원님 소식 듣고 계신가요? 예. 예, 이원님은 아주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담임 목사님도 계시다. 그렇죠. 예. 네. 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아무튼 복불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짓말하는 목사가 또 있었고. 또 그다음에 다른 사역지에서는 이제 세월호 팔찌를 이분이 차고 다녔대요. 아,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 네, 진짜. 근데 그 청소년부 교사들 사이에서 그 리본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헐. 라는 요구가 나왔대요. 헐.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사들이 세월호 팔찌나 리본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 듣다 보니 더 이상 잊기 어렵겠더라고요. 가족이 죽었으니 진실을 밝혀달라는 사람들인데 교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공감할 생각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죠. 잘했네. 교회 안에서 고립된 섬 같았어요. 잘 나오신 거예요, 그건 진짜. 그렇죠. 잘 나오셨네요. 네. 그 교회를 나오신 게 아니고 사실 교회에 나가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벗어나신 게 아니고 네. 교회가 아닌 곳을 벗어나서 네. 교회에 다시 소속이 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학교에서 배운 예수와 네. 교회에서 만난 예수가 달랐다. 아. 네. 매치가 도저히 되질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예수가 더 나은 건가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서 보고 또 학교에서 배운 그 예수와 교회에서 실제로 프랙티스 되고 있는 네. 이 기독교의 모습 팔로워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 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교회를 뛰쳐나오고 한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하셨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참 이런 전형적인 모습 갖고 있고 저희가 그런 얘기 네. 했었죠. 그 기독교가 아니고 목사교가 돼가고 있다. 네. 그 목사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아까 말한 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들, 예, 특히 이제 남성 목회자들, 여성 목회자가 별로 없으니까, 네. 예, 이 남성 목회자들의 그 욕구에 충실하게 그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교회가 이바지하고 있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이제 목사교라고 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을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교회 예수가 없고 목사만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사람이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네. 예,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모든 교인에게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양 설파를 하는 거죠. 네. 예, 이것이 사실 그 뭐죠? 민간 신앙? 네? 민간 신앙 샤머니즘? 예, 욕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그냥, 제가 그냥 이교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네. 제가 오늘 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아테네에서 계속 과두 정치와 민주 정치가 이렇게 계속 싸우거든요. 그렇죠. 과두 정치예요. 목사 혼자 하는 과두 정치는 사실 과두 정치라기보다는 독재죠. 그렇죠. 과두 정치가 사실 독재의 사실은 독재예요. 독재로 가는 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1%와 99%의 대결이 항상 있는 건데 네. 교회 안에서도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1%의 승리다.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 플라토가 얘기하고자 네. 하는 이상적인 네. 정치의 모습은 이 초인 정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대로 된 사람이. 그렇죠. 선한 사람이. 사실 교회가 선한, 초인 정치로 가려고 하는 시도였는데. 그러니까 선한 가치를 가지고 네.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네. 선한 일들을 해내면 그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에 가장 반대되는 게 타이런이에요. 독재 정치. 그렇죠. 잘못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네. 모든 권력을 가짐으로써 네.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타이러니의 모습, 엠파이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네. 그게 참 안타깝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넘어갈까? 네, 이제 네, 그 빨리. 저희가 헬레니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빨리 끝내고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더 이상 헬레니즘 생각하지 않기로. 네, 우리 빨리 끝내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죠. 그러니까요. 배가 고프네요. 최대한 빨리. 네. 근데 엄청 준비했어요 제가 한 네. 3일을 밤낮 잠도 못 자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네. 다음 시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안 그렇게 하기로. 자, 헬레니즘 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오늘 항상 우리는 말씀부터 보니까 네. 우리 정통 기독교니까 그쵸.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럼 철학하지 말라고?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네, 예. 우리 티원님 철학 전공이시잖아요. 네. 하지 말아야겠네요. 굉장히 이제 오펜디드 된다. 예. 철학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아 여기서도 또 제가 볼 때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걸 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골로새서는 바울 학파 네. 서신이거든요. 네, 네.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가 네. 의미하는 바가 네. 영지주의를 그렇죠. 왜냐하면 것이다. 바로 다음 구절에 이제 특히나 이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그러니까 세티즘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그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에서 충만이 플레로마입니다. 네. 영지주의적인 용어예요. 네. 영지주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근데 육체 그렇죠. 그렇죠. 로 거하신다는 게 예.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영지주의와는. 맞습니다. 네. 예. 플레로마가 육체로 거하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도마 공동체나 네. 뭐 이런 쪽도 좀 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바울 제자들이 쓴 책인데 네. 모두 까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까기. 왜냐하면 네. 영지주의도 까고 그다음에 예,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래서 초등 학문이라고 나와 있는 그리스어가 스토이케이아입니다. 스토이케이야. 네. 스토아 학파. 네, 스토아 네. 학파를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철학 이 공동체를 까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쭉 얘기하다 보면은 뭐 우리는 뭐 육체로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이거 얘기하거든요. 또 골로새서에서. 네, 네. 그거는 뭐냐면 할례파를 또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모두 까기를 시전하고 있다. 아. 뭐 안철수도 아니고. 예. 예. 그러면서 예. 모두 까기를. 예. 그러면서 예. 이 바울의 지자들은 스스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예. 주변을 다 까면서 우리가 이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영주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것을 믿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이 자기가 까는 사람 까는 이런 공동체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네. 그들과 다른 점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철학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철학을 네. 긍정하고 싶으신 거죠. 저는 철학을 긍정하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오늘은 저기 사실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좀 제가 하려고 했죠. 네. 우리 저기 엿장수님께서 네.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주제를 네.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던져주셨죠. 네, 아테네 네. 민주정과 유대교 혹은 기독교와의 관련성. 사실 헬레니즘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인 그렇죠. 수상. 문학적인 거였죠. 네. 를 이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러티브. 그렇죠. 내러티브이기도 네. 하고 그것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혹은 상징의 구조를 네. 가지고 네.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해석이 되었는지 혹은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지 네. 이런 면을 쭉 봤었는데 네. 우리 방송이 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시겠지만 정치 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이 한국의 네. 이 정치 상황이 참담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민주정치의 역사 네. 네, 그리스의 민주정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다 네.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플라토 네. 플라톤이죠. 플라톤 이것도 아레오바고님이 지적하셨어요. 왜 플라톤인데 네. 왜 플라토라고 하냐. 네. 지금 영어로 플레이로 예. 플레이도가 아닙니다. 플레토. 네. 저 어쨌든 근데 그 427년에서 347년까지 80세를 살았다. 오래 사셨네요. 오래 살았네요. 네. 네. 보통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신대요. 네.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그러죠. 이 플라톤은 계속 가르쳤어요.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네. 40년 동안을 계속 교장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 또 가르치고 네. 가르치는 일을 하면은 이게 또 제자들이 염려가 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네. 오래 살고 싶으면 제자들을 많이. 네.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 왈 서양 철학은 플라톤 각주 모음집이다. 네. 네. 주석의 모음집이다. 또 우리의 스승님이잖아요, 네. 화이트헤드. 네. 네. 화이트헤드께서 플라톤을 그렇게 또 이렇게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높게 평가한 건 아니고 아무튼 서양 철학을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플라토와 이제 플라톤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렇죠. 플라토를 까면서 그렇죠.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서양 철학 지금까지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렇죠. 플라톤의 그 엄브렐러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듀얼리즘 안에서 늘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러나 나는 그를 넘어선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아테네의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펠로포네소스 전쟁. 네. 이게 뭐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죠. 네, 네, 네. 네, 아주 소모전인데. 그렇죠. 그리스 내전이죠. 이것 때문에 망하나요? 이것 때문에 망하죠, 아테네가. 한번 그렇죠. 스파르타한테 점령을 당해서 네. 스파르타 때문에 그 다시 말해서 이 올리가키 네. 과두 정치를 스파르타가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테네의 네. 귀족들을 그냥 다 세워가지고 네네. 편안하게 네. 자기들끼리 잘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튼 기병으로 스파르타에 맞서 싸운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네. 자, 그리고 자도시 예? 그 굉장히 큰 실수라고 봐요. 뭐 같던데요? 예? 영화 300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죠. 스파르타에 맞선 거는 스파르타와 좀, 싸우다니 네. 아주 그래서 자아 도시 이 아테네의 호전적이고 자학적인 정책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보다는 철학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다 아는 것처럼 수제자이고요. 네. 자,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죠. 네. 자기도 죽을까 봐. 네. 그리고 메가라라는 이웃 도시에서 수학을 배웁니다. 네. 네. 메가라라는 이웃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어서. 그리고 중요하죠. 예, 10년 정도를 지중해 연안을 여행을 하고요. 388년 기원 전이죠. 네. 399년에 아테네를 떠나서 388년 10년 만에 아테네에 돌아와서 아카데미아라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예, 학원을 세운 거죠. 네. 예, 그리고 학원 강사. 그렇죠. 학원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원장님이죠. 네. 네. 그래서 이후 여생을 여기에서 선생님이자 학교 행정가로 일하는 거죠. 네. 원장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강의하시는 원장님. 네.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거기서 강사, 네. 교수, 네. 교장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지혜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아에서 배우고 또 거기서 교사로도 또 일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학교를 설립하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도중에 시라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라큐스라는 예,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예, 이탈리아. 거기에서 이제 좀 가르쳐달라는 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을 해서 이제 그가 이제 가진 획기적인 사회 철학을 시라큐스 정부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돌아와서 철학자로 되었습니다. 그 춘추전국 시대 약간 같네요. 공자 그렇죠? 느낌이죠. 네. 네, 공자 느낌이에요.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도시국가에서 이제 네. 이거 한번 해봐. 그렇죠. 잘 될 거야. 공자도 사실은 항상 네. 정치에 그렇죠. 이게 야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좌절되죠. 그렇죠. 왕들이 아주 네. 기대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도교 도가도 그렇고 네. 네, 유가도 그렇고. 가라고 하면 좀 낮추는 말인가요? 네. 아니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게 그 네. 이상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에 철학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치 철학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까? 네. 그걸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 훌륭한 철학자들이 또 너무 성품이 고결해가지고 네. 드러운 꼴을 못 보거든. 그게 이제 정찰려다가 아이 드럽네 하고 안 하신 거죠. 네. 네. 자, 차라리 독배를 마시고 죽지. 그렇죠. 이 자식들 이 상종 못할. 예. 네. 그래서 377년 즈음에 국가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테네의 도시국가죠. 폴리스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는 네. 항상 이 두 가지 정당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계급이 있는 거예요. 정당 네. 혹은 계급이죠. 과두제. 과두제는 이제 부자들인 거예요. 1%. 네. 예, 과두제 부자들의 다스림이죠. 그리고 민주제가 있는 거죠. 예. 모두 참여하는. 그렇죠. 네. 그 과두제를 올리가키라고 해요. 네. 올리는 적은이란 뜻이고. 네. 아키는 이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민주제는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네. 그 데모스는 민중이란 뜻이고. 네. 크라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힘이란 뜻이에요. 그 뭐 크라시가 정치 그런 그렇죠. 뜻을 가지고 있죠. 좀 이렇게 모든 그렇죠. 네. 네. 모든 게 아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네. 네. 민주제만 사실 크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민중들의 힘이다. 네. 이게 독특한 용어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보니까 네. 원래는 네. 그 넘어가죠. 아, 넘어갈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까 읽었는데. 오케이. 그거에 맞추어서 네. 원래는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그거가 다른 단어가 원래 있었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네. 쓰려고 노력했었어요. 네. 데모아키, 데마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었는데 네. 좀 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아니요. 발음이. 그 데모아키가 네. 원래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 그 이전에 존재했던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데모크라시로 사실에 관계없이 제가 거죠. 아무 말이나 할 뻔했습니다. 네. 자,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와 4세기 전반에 걸쳐서 거의 민주제입니다. 네. 계속 민주제인데 오직 411년이랑 404년에만 딱 2년 정도 그것도 두 번 다 1년이 채 유지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411년, 404년에만 과두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이제 또 계속 이제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도시는 서로 전쟁하는 두 도시들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한 도시에는 두 도시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네. 1%와 99%가 두 도시를 이뤄서 서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411년에는 아테네의 과두제 지도자들이 수많은 민주제 정적들을 죽이고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추방된 이 민주제 지도자들도 또 쫓아가서 또 암살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긴 다음에 404년에 과두제적 독재자들을 또 세워요. 근데 그때는 더 심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스파르타라는 든든한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과두 지도자들이 장난 아닌 거죠. 네. 민주제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난리를 핀 거죠. 계엄령 수준. 완전 그냥 계엄령. 하루하루가 계엄령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1년이 채 못 돼서 끝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압제가 심해지면 민중은 반드시 들고 일어납니다. 네. 예.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플라톤의 두 친척, 크리스티아스 삼촌이랑 사촌 하르미데스. 네. 그러니까 이때 군사 정권의 악질 멤버들이에요. 아. 네. 411년 예. 군사 정권의 악질 멤버. 그러니까 이제 411년, 404년, 404년이 이후입니다. 더. 네. 411년이 이전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과두 정치. 그때의 이제 악질 멤버가 이제 플라톤의 친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플라톤도 초대했어요. 너도 와서 나 우리와 같이 악행을 일삼자. 근데 이제 플라톤은 거절했죠. 네. 예, 그래서 좀 더 잘 얘기했겠죠. 악행을 일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티아스는 민주정 지도자를 처형하고 돈을 뺏어서 군부 자금을 또 대고. 예, 독재가 심해져서 결국 민중이 때로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예, 네. 결국 스파르타가 주둔군을 빼고 민주정이 회복이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피 흘림을 그치기 위해서 아테나 내에서 너그러운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아, 예, 민중이 갑자기 다시 광복절 특사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민중이 네. 다시 이렇게 예, 회복한 거예요. 네. 어쨌든 플라톤은 예,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하고 두 번째 과두제가 시행됐을 때, 다시 말해서 404년에 20대 초반인 거예요. 20대 초반.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피 흘림에 실망해 가지고 정치 혐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자체가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귀족 이제 이 과두제나 민주제 둘 다 힘들어요. 둘 다의 실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과두제에서는 귀족들이 너무 전횡을 일삼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네. 정치를 망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타락을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중에 대해서도 실망을 했어요. 너무 감정적이다. 그리고 선동가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 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중후정치의 그렇죠.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민중들이 민주적인 네. 절차를 네. 거쳐서 그리고 악법을 허용하고 또 소크라테스 처형도 예, 책임이 있는 거죠. 민중들한테 네. 왜냐하면 민주제에서 그렇게 당한 거니까. 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냥 이제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 정치에서 손 떼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적인 그냥 고독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러한 사적인 삶으로의 도피는 그리스 정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네. 정치와 공적인 삶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디오테스라고 불러요. 영어로 idiot, you idiot 하면 이게 네. 바보란 뜻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 정치와 어떤 공적인 삶으로부터 도피한 삶은 바보 같은 삶이라고 사람들이 다 부른 거예요. 예.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불렀던 거죠. 네. 그래서 모자른 사람들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플라톤이 또 모자른 사람이 또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공공연한 개인주의자였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아주 스스로 네. 개인주의자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그 사람조차도 아테네 안에서의 사회 참여에 불가항력성을 말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테네에 살면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플라톤도 참여를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 철학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 국가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과두제나 민주제 둘 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론을 국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가에서 먼저 인간론을 먼저 다뤄요. 네. 인간론. 인간의 혼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혼이. 예, 혼이. 네. 그래서 몸의 욕망과 식욕. 그게 혼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식욕 appetite. 네. 우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야망과 용기와 같은 영적인 감정들. 네. 어떤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예. 좀 육체적인 욕망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욕망. 그렇죠. 그렇죠. 자아실현의 욕망.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식과 이성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생각이 깊이 빠질 때 또 즐겁잖아요. 네. 이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식욕이 없이는 우리가 자기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성의 기능. 이성에 크게 강조점을 둡니다. 네. 플라톤은. 그래서 이 유토피아 사회도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네. 하나의 이 사회를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죠. 네. 유기체적인 어떤 네. 그런 개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몸의 욕망과 식욕은 경제활동층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사회의 경제활동층 있잖아요. 네. 생산자들, 네. 노동자 계급. 예. 그래서 몸의 욕망과 식욕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이 사람들을 일컬기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the lovers of money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감정, 뭐가 되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네. 것은 용사들, 예.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군복무에 종사하거나 또 클레오스를 따라가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클레오스를 네. 따라가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 클레오스를 쫓으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용의가 있는 용사들. 예. 상대적으로 소수죠. 이 사람들은 네. 생산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죠. 네. 또 이제 세 번째는 지성에 해당하는 계층은 과학자들, 학자들, 또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지식층. 엘리트네요, 엘리트. 예, 그리고 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필로소퍼잖아요. 네, 네. 영어로 필로소퍼. 네. 철학자들. 그렇죠, 철학자. 철학자 네.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즐거움은 결국에는 지적 활동에 있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인 거예요. 이 지적 활동에서 참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을 찾기는 힘들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개인이 어떤 정의롭고 건강한 사람이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듯이 정의로운 사회는 역시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네. 지도자로 있는 그렇죠. 그런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그렇죠. 본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철학자 왕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Philosopher Kings.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플라톤이 얘기하기를 철학자들이 왕들이 되기까지 도시들은 악으로부터의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도 철학자 여왕이 될 수 있다. 능력이 같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거의 판타지 소설 수준이다. 이런 비평을 받는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네.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이제 남녀평등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한 건데 네. 그 이전 얘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철학자들이 왕이 되는데 오케이. 네. 여자들도 왕이 될 수도 여기서 이제 아. 예, 모두 가기를 아니, 당하는 거죠. 모두에게 돌려가기 돌려가기를 당하는 거죠. 판타지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나라를 비싸고 멋진 배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네. 조타를 쥔 선장은 전문가야 된다. 예. 그래서 비전문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이성의 독재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예, 그렇죠? 본인이 한 건가요? 아니죠. 이런 외부에서 그렇죠. 이런 네. 반론이 있겠죠. 대중은 정치를 잘 몰라도 투표를 통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반론을 누가 했어요? 네. 이 독일의 어떤 사람이 했거든요. 네. 굉장히 옛날에 그것도. 잠깐만요. 독일에 누가 있냐면. 그 이제 너희가 내린 결정이 너희가 책임져라. 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권리인 항상 이제 책임을 동반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책임지면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냐? 예. 네. 근데 이제 이 반론에 대한 반론이 네. 이미 들어 있어요. 네. 플라토의 주장이. 왜냐면 근데 너 뭐가 너희를 위해 좋은지 아는 게 분명하니? 이런 거죠. 너희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네. 예. 란 또 다른 반론이 이미 플라톤의 원래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은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즉 이 공공선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이 없다. 예. 그래서 히틀러를 대중이 뽑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당할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뽑은 거 아니에요. 히틀러를 뽑았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할 건가. 그리고 네. 박근혜를 또 우리가 뽑았잖아요. 네. 51.6%가.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네.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뽑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중후정치의 네. 폐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플라톤이 이제 경험한 건 뭐냐면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아닙니다. 아테네는 정말로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차가 다 갖춰져 있더라도 네. 사실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그렇죠. 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대중의 네. 판단력의 파탄적인 결여. 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감이 세네요. 그렇죠. 판단의 파탄적 결여. 어감이 굉장히 세게. 그래서 그러면 이 경제학, 지리학, 사회학, 군사학, 도덕성 등으로 무장한 준비된 철학자는 철학자 왕은 어떻게 탄생하냐? 그렇죠? 오로지 건전하고 조직적인 교육에 의해서 탄생한다. 네. 그래서 국가라는 책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이에요. 네.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굴의 비유가 국가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동굴의 비유는 교육에 관한 비유다. 동굴의 비유가 뭐죠? 동굴의 비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동굴 네. 안에 있죠. 네. 근데 이제 밖에는 실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여기 동굴 안에서는 네. 그 불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는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체 그러니까 실제와 그림자가 대비되면서 네. 이제 우리는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그림자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인형들이 있어요. 인형들. 인형들의 그림자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인형들은 세상의 사실 실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실상이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래서 동굴 안에 자유인들이 있어요. 네. 원래 동굴 안에 다 묶여 있거든요. 네. 그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끊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굴 안에서 그 족쇄를 끊고 네. 이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림자랑 그 인형을 비교하면서 교육의 첫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실체와 그림자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다시 말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교육의 절정인 거예요. 계몽되는 순간인 거죠. 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그리고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이제 괴롭지만 이제 차차 익숙해져가지고 결국에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실제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감각에 갇힌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소리와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 동굴 밖을 나온 사람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추상적인 사고는 처음엔 어려운데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감각의 한계를 넘어간 이 사고자들이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눈부심을 극복하고 태양을 직시할 수 있을 때까지 바깥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태양이 의미하는 건 뭐냐? 태양은 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에 대한 이해가 교육의 완성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의 파편적인 것은 탐구자가 어리둥절해질 뿐인 거예요. 네. 선을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선을 만나서 아, 이 목적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 플라톤이 이제 민주적 인간을 정의를 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순간순간의 입맛에 따라 매일을 산다. 술 먹고 피리를 불다가 물을 마시고 살 빼려고 했다가 체육관에도 갔다가 모든 게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다가 철학자의 삶을 잠시 살기도 한다. 때론 정치질에 바쁘며 발이 가는 대로 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용사의 삶이 보기 좋으면 용사가 되려고 했다가 사업가가 되려고도 한다. 법도 질서도 없다. 이 주의 산만한 삶을 그는 기쁨, 행복, 자유라 말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정이죠. 민주정에 참여하는 모든 데모스. 네. 예.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조금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진보 좌파들, 예?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중의 계몽에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배워서 네.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플라톤 이 정통 플라톤 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레닌이 사실은 플라톤 주의자였어요. 레닌이. 예. 그래서 레닌이 제시한 게 뭐냐면 일단은 교육받은 소수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예. 그리고 노동자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민주주의로 간다. 이게 이제 레닌이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듣기에는 훌륭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교육 제도가 잘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버리면 중후정치가 돼버리니까 일단 교육받은 소수들이 정권을 잡고 노동자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민주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레닌주의는 뭐냐면 임시적 철학자 왕들을 세우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 제대로 된 교육 제도가 확립이 된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민주당 지도자 로사 룩셈부르크가 반론을 합니다. 네. 1904년에 노동층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실수가 노동층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실수가 중앙 지도층의 완벽한 결정보다 역사적으로는 더 생산적이다. 다시 말해서 민중의 바보 같은 실수가 네. 완벽한 어떤 과두 정치를 통한 이 계산된 어떤 그런 정책에 시행되는 것보다는 더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민중의 힘을 믿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사 이제 순간순간에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네. 실수투성의 자아실현이 네. 타인의 나를 위한 실수 없는 결정보단 낫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그렇죠. 결정하고 예. 민중의 어떤 실수투성인 예. 자아실현이 책임을 지고 그렇죠. 또 어떤 집단 지성의 힘으로써 예. 그것을 예.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삼으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말을 한 룩셈부르크는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에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우파 자경단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럴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치가 죽인 거죠. 나치가 네. 정권을 네.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인 건데.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이제 룩셈부르크의 말이 맞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세계 대전 이런 거 생각하면, 네. 그거 다 대중들이 결정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서양적 사고에 네. 이제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뭐 18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네. 이렇게 충만하게 있었던 사조가 네. 낭만주의 사조잖아요. 네. 네, 또 유토피아니즘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분의 이야기가 이상주의적이죠. make sense 하죠. 네. 근데 사실상 얼마나 현실감이 있는지는 퀘스천이죠. 그렇죠. 이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심한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우정치 때문에 네. 그래서 레닌주의는 그럼 맞는가? 이 임시적인 철학자 왕들 네. 이 얘기는 맞는가? 레닌주의 때문에 스탈린의 독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스탈린이 철학자 왕 노릇을 하면서 독재로 넘어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스탈린 때문에 어떤 진보주의의 어떤 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이상과 반민주적인 현실 이 사이에서 플라톤의 국가는 가치를 찾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좀 지루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좀만 더 얘기할게요. 네. 다음 주로 넘기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다음 주 넘겨주세요. 그럼 오늘 근데 그럼 좀만 더 얘기하죠. 국가 제1권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정의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그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게 진짜 정의냐?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네. 계속 하니까 네. 사람들이 정확한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도 정답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네.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죠. 하지만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계속 생각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오랜만에 옛날에 네. 외웠던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네. 대화 산파법. 그렇죠. 바로 맞아요. 산파법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막막한 거예요. 네. 소크라테스도 막막한 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화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아포리아입니다. 우리 저기. 엿장수님이 말씀하신 막막함의 막막함, 네. 아포리아. 이 막막함을 네. 대화를 통해서 뚫고 나가려는 게 바로 철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게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막막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동굴을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죠. 동굴이 편하다는 거죠. 네. 자기들이 묶여있는 사실도 모르고 완전 매트리스인 거죠. 묶여있는 사실도 모르고 허상이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데 네. 동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자체를 모르는 거죠. 네. 컴퓨터 그래픽이거든 다 그게. 네. 거기서 태어나서 네. 그렇죠. 살아가는 거죠. 네. 모피어스가 와가지고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하니까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네. 네. 이게 바로 아포리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바로 네. 아포리아다. 이 막막함을 직시할 수 있어야 네. 우리가 빨간 약을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네. 너무 제가 지루하게 말을 해가지고 오늘. 아니요. 네. 그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제가 이게 한글로 이렇게 쫙 매뉴스크립트를 써가지고 하니까 좋은데요? 전달해서 좀 지루해지네요. 아니요. 저는 내용이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까지 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 청취자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요. 오늘까지 마치고 네. T1님한테 넘기려고 했더니 아 괜찮아요. 네. 저 한 주 더 쉬죠 뭐. 네.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이제 아테네 민주 정치 또 이제 플라톤의 네. 이제 국가에 네.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렇죠. 다 먹고 네. 밥을 네. 빨리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댓글 통해서 소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댓글을 많이 남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너님한테 좀 네,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만 저도 참여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